우리나라의 박봉준 내각 총리가 흥남기르윤합기업소, 이팔피날론윤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총리는 기업소들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가진 협의회에서 해당한 대책들을 강구했습니다. 한편 총리는 국가과학원 함흥 분원을 돌아보면서 과학기술 부문에서 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여 경제강국 구원설의 기관차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